왜 내가 찾지 못했나. 보내놓고 가슴 아파 후회할 것을 왜 내가 찾지 못했나. 이별이 서러운 이 느낄 때는 그리운 사랑이더라. 그래도 그 사랑을 기다릴 거야.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가버린 그 사랑을 왜 내가 찾지 못했나. 보내놓고 애태우며 후회할 것을 왜 내가 찾지 못했나. 이별이 아쉬워 이 느낄 때는 가버린 사랑이더라. 그래도 그 사랑을 기다릴 거야.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이별이 서러운 이 느낄 때는 그리운 사랑이더라. 그래도 그 사랑을 기다릴 거야.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